오늘은 골로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되심 그 첫 번째 개인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사실 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를 말씀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할 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 핵심 말씀이고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일맥상통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이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신자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신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된 도리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답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또 일터와 그리고 사회 이렇게 다섯 개의 영역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곧 신자의 삶은 이런 다섯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와 사회를 포함한 그러한 영역 속에 이렇게 넓은 영역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위의 것을 찾는 신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으로 넓고 또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다섯 가지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든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아니 이 사회와 나라를 확장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앞부분은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다섯 개의 그 영역 가운데 첫 번째 영역 곧 개인의 삶에서 주되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랬고 신자의 삶이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해서 오늘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을 자해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다음에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그러니까 죽이라고 한 땅에 있는 지체는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고 그리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악된 인생에게서 나오는 그 두드러진 특징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그 인간의 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본성을 죽이는 삶이 신자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좀 더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대목이 이제 7절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곧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죽이라 이런 뜻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걸 좀 더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절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고 또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마치 이 악한 본성을 옷을 벗는 것과 같이 벗어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여기서도 마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 그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뭔가를 벗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 입고. 벗었으니까 이제 다시금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에 걸맞는 새 옷을 입으라. 신자로서 여러분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다른 신분에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한 다른 신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이 가졌던 그 더러운 옷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주님으로 받은 신자이십니까?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신자이십니까? 아멘. 제가 목소리 깔고 심각한 얼굴로 질문을 하니까 무서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목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들으셔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신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 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영광과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은 그것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옷을 저절로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옛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그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점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라 그랬죠. 또 새사람의 옷은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신자로서 버려야 할 옷,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사실 5절부터 9절에까지 쭉 이어져 왔던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것이 버려야 할 옷이죠. 또 8절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또 9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을 때 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옛사람의 옷, 그 더러운 옷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더러운 옷 대신에 갈아입어야 할 새 옷, 즉 아들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답게 걸맞는 합당한 옷은 무엇인가? 12절부터 14절에 소개하고 있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우리 14절을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무엇을 입어야 된다는 게 알겠죠?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힘써서 입어야 할 것. 저절로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힘써서 입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가진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그 걸맞는 옷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게 다름 아닌 내 인격과 내 성품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격, 내 성품, 그냥 내 성질대로 살래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은 지금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그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힘써서 새 사람답게 걸맞는, 알맞는,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그 영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새로운 사람의 옷을 힘써 입고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내 인격과 내 성품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 신앙생활에, 아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생활보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도 대충 드리고 뭐 봉사도 대충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개인의 인격과 삶과 성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됨, 주되심의 삶의 영역은 이렇게 개인의 삶 속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훨씬 넓고 큰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개인의 삶, 교회, 그리고 가정, 일터, 사회, 우리가 어느 곳 하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는 모든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답게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면서 갖춰가면서 살 것이 그리스도인됨이고 주되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인격, 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몸가짐새가 달라지고 또 마음가짐새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또 실제로 내 기분과 내 느낌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VIP 대접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나, 뭐 명품을 입었나, 어떤 브랜드를 입었나,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좀 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뭐 대접하기도 하고, 또 옷이 좀 허름하거나 뭐 또 그냥 뭐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뭐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갖고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자신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괜히 주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옷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옷도 그렇다 한다면 사실 영적인 옷은 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입어야 되는 이 새 사람의 옷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그런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내 인격과 내 성품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들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느냐, 그것을 힘입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떤 옷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또 어떤 옷 입었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으로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옷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랜 참음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싸구려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반대로 서로 용납하기보다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를 품고 부끄러운 말로 거칠게 비방하고 피차 용서하기보다는 씩씩거리면서 화와 분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명품을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이 그런 신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의 옷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성품들이 우리의 안에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 땅에 속한 그 더러운 곳을 걸치면서 아무리 겉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에 속한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살고자 힘써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대개 겉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처럼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기도회에 참석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선교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지요.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의 옷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고요. 이 마을이고 이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뭡니까?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향제일교회라는 것은 고향제일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고향제일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제가 고향제일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고향제일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 표현되고 드러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향제일교회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또 행사들, 또 뭐 전도, 기도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샬롬에 그 함께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낸 것이 그런 사역들이죠. 그러나 그 사역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가 전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썩어버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욕먹는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새사람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것이구나,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평화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마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혹 고향제일교회가 악행을 한다고,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악행을 한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외출을 할 때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거울을 보죠.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의 옷도 내가 과연 신자답게 갈아입었는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옛사람의 옷인지 새사람의 옷인지 늘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모습이고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진 그 정신과 전문의 의사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지향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날 대할 때라든지 또 지역에서 뭐 복지관이나 또 마을 사람들이나 도서관이나 또 뭐 음식점이나 여기 뭐 생활하면서 제가 살아갈 때 제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도달할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그 완전한 모습, 그것을 나도 한번 이루리라,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것이 저의 지향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죠. 지난번 표현대로 뭡니까? 0.00001 그런 단계, 그 아주 작은 단계를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그러한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고 다시금 그것을 시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다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그것이 아들의 나라에 속한 신자다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영적인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부심과 자존심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그 실천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렇게 살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해 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 때로는 놓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밟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